그러니 이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미소 짓기를 바래요. 그대가 멀어진 만큼 시야가 흐려지네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행복해요. 그걸 빌어요. 기억해요. 사랑했던 걸 우리 No sabía lo agradecido que era tu amor. Pensé que ese agradecimiento pararía el momento de terminar nuestra relación. Pero ahora cada día me contengo a tenerte. Detengo el tiempo y voy de nuevo a ti. Abro tu página en mi libro de recuerdos y estoy ahí dentro. Estoy contigo. Miracles. EXO. Yeah.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Bajo las luces de la calle, algunos abrazos nos conducían a las lágrimas. Extraño eso. Yo te amaba. Estaba enamorado de ti. Pero dices adiós. Remind me. 20 years of age. Corazón palpite con solo mirarte. Temo que desaparezca si cierro los ojos. I will protect you. Ji Shang Wok. Good day. 가슴에 안고 싶은 사람아, 보낼 수가 없는 사람아, 너의 슬픈 눈물은 내가 다 가져갈게.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를 웃게 해준 너니까 이제 울지 마요. 내가 그댈 지켜줄게. Solo después de que te fuiste aprendí a extrañarte, pero ahora estoy solo en una lucha sin sentido. Ahora eres solo un recuerdo, una luz que antes brillaba sobre mí. Fall in Love, SF Night. Bueno, narito no so. Sin 차려보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반복해. 고민 고민해 했던 말과 돌아온 조건 없는 사랑 궁핍해져 있었나 봐. 네가 필요한데 네게 못해준 게 맘에 걸려. 이기적인 감정으로 또 널 붙잡아들여. 아름다운 추억도 주고픈 과거가 될까 싶어서 그게 넌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와 걷던 그 길 지나 그리워한다. 손짓에 Take me to you tonight. 내 방 안에 짙게 흩어진 향기 아픔마저 네 흔적이란 걸 알기. Oh I, oh I, every day I fall in love. Oh I, 이 기억의 끝에 또 너를 시작해. Yeah, 하지만 아는 것처럼 맘처럼 안 돼. 아무리 그것도 노력을 해봐도 눈앞에 네가 또 나타나 나를 또 괴롭혀. 나는 아직 그때 그 자리에 있어. Where you at? 어떤 하루를 보내만 지쳐만 간다. 희미한 네 눈빛에 Take me to tonight. 난이 오늘따라 한적한 이 밤에 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밤에. Every day I fall in love. Ooh-oh. 이 기억의 끝에 또 너로 시작해. Oh baby, 길을 잃은 듯이 난 내게 가려해. 추억의 기대 또 비틀대잖아. Oh baby, 너를 향한 맘이 결국 이렇게. Esta canción que escuchábamos antes todo el tiempo me hace llorar cada día. Me hace pensar en ti porque suena como nuestra historia. A Daily Song, Juan Xiyul.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선명해서 내 앞에서 불러주려 매일매일 혼자 연습했던 함께 듣던 노래. 가슴 아픈 이 노래 아무리 귀를 막아.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난 얘기 같던 노랫말은 곧 우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것만 가진 하루들 아주 작은 마음으로 들어놓은 이 노래로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대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모두 우리 추억들만 같아서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Me gustas tú, te amo solo a ti, me visto cada día por ti. Un regalo para mí, eres solo tú, un tesoro para mí, eres solo tú. Quiero darte cualquier cosa, quiero sostener tus manos, si te conozco, quiero abrazarte. Parece que este revoloteo es amor. Love flutters. This light. Some 차가운 첫 번째 날 기분이 너무 좋아 하늘을 날 것 같아 나는 지금 내게로 달려간다 오늘은 널 만나 어디 갈까 오늘은 널 만나 무얼 만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은 되지만 그날 기분 좋게 질러보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있어 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를 위해 매일 멋을 부리고 너를 만나면 난 손도 잡고 싶고 널 안아보고 싶어 이런 설레임이 사랑인가 봐 너와 매일 좋아하고 너와 메신저 하고 너와 같이 놀러가고 너와 같이 영화 보고 너와 같이 예쁜 사랑하고파 너를 만난으로 달라진 내 생활 세상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여 하트를 누르고 요즘 나의 하루는 다 너뿐이야 오늘은 너의 예쁜 셀카 찍고 오늘은 너 같이 쇼핑하고 비상금을처럼 너와 어울리는 예쁜 바지 몰래 사서 네가 깜놀하게 선물하는 거야 내게 선물은 너뿐이야 내게 보물은 너뿐이야 내게 뭐든지 난 해주고 싶어 너를 만날 때면 손도 잡고 싶고 널 안아보고 싶어 이런 설레임이 사랑인가 봐 너와 매일 좋아하고 너와 메신저 하고 너와 같이 놀러가고 너와 같이 영화 보고 너와 Estoy bien. Ni siquiera te necesito. Estoy bien. Estoy libre de esa presión. Sin ti me estoy divirtiendo. Sin ti no tengo problemas. Sigo estando bien. Después de que pase el tiempo, no necesitaré más tiempo contigo. I'm good. Henry.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Everything is better, 끌리는대로 끌리는대로 It's alright, alright, ayy hey. I don't even need you, 끌리는대로 끌리는대로 It's alright, alright, ayy hey. I don't even need you 지내는 곳이 많아 요즘엔 신경 써야 할 게 줄었어 And I don't need your love 내겐 사랑은 안 나의 게임 모든 게 다 새로워 And now I know it Whoa. 같이 보는 곳에서 딴 생각해 다른 여자들을 보면 웃어 해 말게 잘 지내지 뭐 어떻게 Now you wanna come back But I ain't got no time for that Cause everything is better 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It's alright, alright yeah. I don't even need you 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It's alright, alright 다 지나가니 내일은 Miss Calls and Girls Waiting 혼자여서 더 즐거워 예전처럼 될 수가 없어 너와 나는 I can stay another day 이젠 같이 보는 곳에서 딴 생각해 다른 여자들을 보면 웃어 해 말게 잘 지내지 뭐 어떻게 Now you wanna come back But I ain't got no time for that Cause everything is better 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It's alright, alright yeah. I don't even need you 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It's alright, alright 다 지나가니 I'm all good without you I'm all good without you I'm all good I'm all good 벗어나 감옥 ay. Without you 즐기지 환호 I'm all good 벗어나 감옥 ay. Without you I ain't got no problems 나는 괜찮아 시간 지난 네 불필요해 no white time I don't need no apology 다른 품으로 떠나 부재중인 나 phone phone phone 원위치된 나의 Cause home, everything home. is better now Arruiné todo. Estoy vacío, me siento muy solo. Estoy tan arrepentido. Te amo. En mi mente están tus dulces palabras como antes. Esas dulces palabras quisiera escucharlas de nuevo de ti. En mi corazón, tus palabras de consuelo volveré a repetirlas. Quiero abrazarte. Quiero regresar a la época cuando éramos cálidos. Tell me. Infinite. Anywhere, anytime.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도망쳐버렸어 익숙해져 점점 착각처럼 끝이 온 줄 알았어 멈춰버렸어 또난 뻔한 드라마 속 서인 것 같아 텅 비어 허전해 그저 후회 뿐 I love you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듣고 싶어 I love you in my heart 날 위로 다시 뜨거웠던 때로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Let's go. I miss all day. 너를 그려 매일. 마치 화가 이 밤이 달콤 달아. 꿈속에서도 네가 들려. 기억을 replay. Don't pass me by. 널 내 품에서 널 찾아 헤매도 walk. I love you in my mind. 달콤한 너의 말. 그때처럼 너에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지금 I know you in my heart. 날 위로.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어디 가든 어디 있든 네가 그리워 못 참겠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줘 Tell me love Tell me Quiero amarte, no puedo vivir sin ti. Cierra tus ojos y solo sujeta mi mano. Quiero tenerte, realmente te necesito. No necesitamos preocuparnos por nada. Te prometo que daré todo por ti. I wanna love you. Super Junior D.N.E. Baby 나에겐 Baby 나의 뜨는 너 하나만이 살아 숨 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너나 나도 먼 곳에 나 홀로 남긴 채 마음이 뭔데 난 지켜볼 수밖에 널 기다릴 수밖에 너무 더 이상한데 널 데려와야 해 그와는 너 울리지 않는 너는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Necesito estar contigo. Solo porque eres tú, me siento bien. With you, Jun K. Yeah, there's no one else I can think of, babe. This song's for you, and you, and you. 마음이지 그리카에수, yeah, I tell you, baby. For the one and only, 더 큰 네 이름 나도 tell me. And then one day you out of the blue, 더 today I don't want it. I don't want mine, oh my. 이 도매 내 감지 다 김이가 우매 너이 터졌어. Yes I just need to be with you. 信じられないほど大きな Entonces te ríes, ríes brillantemente y mis ojos se deslumbran con tu belleza. Entonces me miras fijamente, haciendo que mi corazón se detenga. You smile, Astro. 일 있는 것 같아 그런 널 따라 난 마저 괜히 우울해지잖아 내 웃음의 이유 넌데 넌데 왜 그렇게 유유 뭔데 뭔데 안 되겠어 그냥 못 두겠어 써 날 따라와 지금 뭐가 보여 그리고 네가 웃잖아 많이 웃잖아 눈이 부시게 꺾여 떠나 보잖아 많이 보잖아 새삼스럽게 심장이 막게 표정만 또 하나 하나에 When you smile, when you smile 우스워지면 좀 어때 Hold on, make it smile, make it smile yeah. yeah, I feel so good when you smile again 너 웃을 때 yeah. 넌 마저 알고 있잖아 내가 말할 때 좀 까부는 모습을 보고 넌 가르르 웃을 때 그게 예뻐질까봐도 독해 난 걱정하거든 세상을 가진 건 어떤 기분일지 몰라도 내 곁에 너 있다는 건 생애 단 한 번일지도 모르겠어 건이야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건 이건 운명이 아니면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걸 처음 본 순간 난 딱 느꼈어 네가 웃을 때 따라올 나 너무 예뻐 보여 흩날리는 너의 옷자라 기분 좋게 들려오는 곳 노래마저 사랑스럽잖아 그리고 네가 웃잖아 많이 웃잖아 눈이 부시게 꺾다 떠나보잖아 많이 보잖아 새삼스럽게 심장이 막게 널 자꾸 보고 싶다는 나 이상하겠지만 나 그만큼 아니 정말 좋아하는 거야 지금처럼만 그대로만 그래 난 믿고 따라와 그럼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만든 이유 나였으면 좋겠어 그럼 괜찮아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볼게 약속해 Te necesito Te amo Mi corazón roto te llama Siempre te amaré Te encontraré Incluso si mi cuerpo se descompone por el frío viento Siempre te amaré Wind F.D. Island 아직도 나는요 우리 사랑한 추억을 건드려 떠나는 눈물 찾아요. 이미 멀어진 그대의 발걸음 못 잡겠죠. 지금 나는요 I need you, I love you. 부서진 나의 맘이 불러요 그대를. 언제나 사랑 어딨나요 모든 걸 남긴 채. 나는 찾고 있죠 그대의 모든 걸. 아주 가끔은 날 생각해줘요. 그곳에 나는 없지만 내가 그대를 찾아서 갈게요. allá de lo que consideremos como un sentimiento, una necesidad fisiológica o una fuerza de la naturaleza tan fuerte como cualquier otra, el amor es parte de nuestra vida y es lo que nos une de alguna manera con otros seres. Y como lo dice Julio Cortázar, no haremos el amor, él nos hará.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